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깨달음과 결단은 얼마나 오래 하면 될까요? 하루만 하면 됩니다. 하루만. 작심삼일 필요 없고요. 하루만. 왜 하루인 줄 아세요? 네, 그 얘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무엇을 거는 싸움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 싸움은 이기는 거고 우리는 수지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막는 세력 그런 말 좋아하죠?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겉봐 막는 세력이 있대. 그 말 하기도 싫어요? 네, 여기 여섯 명만 둘씩 얘기해 보세요. 네. 겉봐 막는 세력이 있대. 얘기 못할 사이에요? 네, 했어요? 여기 네 명 아는 것 같아. 이사기 했어? 네. 그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늘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는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는 약속을 잘 지키신다고 얘기해요. 그죠? 이 말은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생각할 때 기대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인 분, 친근한 분.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자기 성미대로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위대한 작가요, 연출자이니까 조금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을 지 승질대로 만드셨어요. 자기의 모습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둠과 빛을 이렇게 갈라놓는 예? 뭐 빛과 어둠 뭐 이 끼아노스쿠로 얘기하죠. 빛과 어둠의 대조. 하나님은 빛을 골라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빛. 또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워놓으셨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원래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충만하게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은 여기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네. 뭐 우리 목사님은 이름만 충만이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에 충만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목적과 의미를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는 뭐 무엇이든지 온전함, 충만함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über durchschnittlich, 네? 평균 이상, 네? 기대 이상, 그런 넘침, 파문은 끝까지 가죠. 파문이 갈 수 있는 끝까지 가고 샘물은 아구를 넘쳐서 흐르죠. 그래서 샘물이죠. 예, 열매는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예, 꽉 채워집니다. 그래서 열매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한 거예요. 비치고 꽉 채워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실은 그것을 먹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바다로 대양으로 가고 그리고 온 지구를 흘러서 생명이 살 수 있는 바이오톱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뭐예요? 빛입니다. 예? 자, 졸지 마세요. 깨시고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의 생명이 빛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아내 얼굴이 빛나는 줄 한 번도 모르신 분도 계세요? 예. 남편 보고 당신 얼굴이 이렇게 죽었어? 그러지 말고 당신 내 얼굴이 빛나.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너무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뭐 잠재력에 뭐 1%도 쓰지 못했다. 뭐 늘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충만함을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로 가득해요. 내가 공연히 운전대를 잡고 휘발박적으로 가고 있을까요? 내가 공연히 에쉬본을 향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 알디나 쇼핑하는 데서 배회하고 서성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일에 와서 지금 요 모양으로 있을까요? 요 모양이 어때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목적과 의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게 하려는 적대 세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자꾸 깎아내리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지능적인 세력, 마귀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의인화되어 있고 인격적이에요. 네? 그건 그냥 악이 아니라고요. 악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악을 조정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존재가 있어야만 악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귀가 고막이 터졌어요. 그러나 그 돌멩이는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고막도 찢어지지 않고 머리도 깨지지 않았지만 누구한테 한마디를 들었는데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그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그죠? 나를 의도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그게 악이지 길가에 돌멩이는 악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그 무기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빛된 생명, 그리고 충만한 생명, 그리고 목적과 의미가 가득 찬 그 생명을 언젠가 끝이 난다는 이유 하나로 해서 우리에게서 다 뺏어가려는 거예요. 너 빛난다고? 근데 너 곧 끝난다? 너 곧 불 꺼져. 그러니까 갑자기 어? 그래? 그러면 꺼질 불을 왜 줬대? 그러게. 에? 너 금방 할미꽃이야. 그러니까 막 살아버려. 에? 어떻게 살든지 마찬가지야. 어떻게 죽든지 마찬가지라고. 예,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충만함에 대해서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란 말은 원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가장 귀중한 생명을 이용해서 생명의 끝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네. 아니요,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막 근심 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걱정하고, 믿음 되게 좋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다음 주에도 그러고 올 가능성이 높거나 그 다음 주는 안 올 가능성이 높아. 왜요? 그러다가 걱정이 좀 없어지면 세상에서 또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다가 그 다음 어려움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고 충만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다 요약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지금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지금이라는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뭐 지금을 붙잡아라, 지금 즐겨라, 그건 지금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곧 끝나니까 지금 써라, 지금 놀아라, 그런 얘기예요. 즉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인생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왜 지금이시냐면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별을 보니까 별이 내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한 100m 가가지고 봤어요. 그러면 저쪽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헉! 별이 따라왔어. 그래서 내 머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초저녁 달이 떴는데 우리 뒷마당에 가서 보니까 바로 내 머리에 있어. 그래서 야, 이상해. 엄마, 달이 나를 따라다녀. 네. 달이 나를 따라다닌 게 아니죠? 네. 그 엄청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내 위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언제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가도 언제나 그분은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나에게 지금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presence, omnipresence,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를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를 어떤 신학자가 The Eternal Now, 영원한 지금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지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삶을 기뻐하고 그리고 부르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나는 내일도 그럴 거예요. 달이 나를 따라오듯이, 별이 나를 따라오듯이,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듯이 나는 내일도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눈 뜨세요. 일어나서 설교를 듣게 할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내게 주신 행복과 충만함과 목적과 그리고 감사함을 내게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충만함과 감사를 내가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요.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시간을 정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마치 영원처럼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간다고 슬퍼하는 사람 있나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는 있지만 너무 좋아. 근데 끝나는 걸 슬퍼해요? 그러진 않죠. 누리죠. 누리는 거예요. 야,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끝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사실은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저는 하늘에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오너라. 근데 언제 오라고 할지는 내가 모르니까 그 대신에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겪게 해줄 테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잘 지내다 와.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질병도 걸릴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근데 잘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이제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다이나믹한 거예요. 제가 원래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아시아에서 제가 태어나줬잖아요. 그죠? 예, 뭐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충분히 태어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처럼 아시아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졌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인의 비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아프리카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빈민국에서 살면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끝나가지만 애석함은 없고 섭섭함도 없어요. 그 대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보고 할 얘기가 가득히 있는 거죠. 네? 하나도 아쉬울 것은 없어요.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스쳐가는 그 향기, 그 모든 것 속에다가도 내 삶의 충만함과 그 의미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해다오. 내 인생 자체가 좋은 소식 복음이었다고. 내가 담은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고. 내가 만난 사람들 간혹 오해도 있고 그리고 미숙함도 있고 어려움도 우리가 같이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결국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가 겪고 가게 된 이 삶의 시간의 매듭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끝나가는 게 두려워. 아니요, 그거는 지금 오늘의 그 충만함을 내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찍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장애를 가진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다음에 전쟁과 어려움과 기아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세요. 그죠? 예. 복지국가에 가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사회가, 시스템이 더 많은 분들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뭐 책 이름 같네. 예.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그 부르심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오늘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셀레브레이트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악마가,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를, 네 인생은 다른 거 아니야, 나중에 죽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거 하나로 우리를 막살게 하고 우리에게서 지금을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모든 가정법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일 네가 실직한다면, 예? 한국전쟁이 난다면, 뭐 그런 거, 그런 가정법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낚시질해요. 거기에 입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기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럴 리도 없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리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가 탈선을 한다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때문일까? 어처구니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이나 염려라는 것은 대부분 그런 일들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금 위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큐티를 날마다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어제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 간증도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라 제가 그래요. 네? 옛날 얘기하지 마라. 제가 설교를 옛날에 했던 걸 이렇게 파일로 했는데 네. 다 버리려고 그래요. 아직은 안 버렸어요. 좀 망설이다가 최종적으로 버리려고 그래요. 네, 박스에다 넣어놓긴 했는데 버리려고 그래요 정말로.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3주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주위에다가. 내가 에베소서를 전에 읽었나? 왜냐하면 전혀 새로워요. 그 말씀 전혀 몰랐던 것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정점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드리세요.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정점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지는 싸움은 무슨 싸움인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러운 게 많은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함을 그 현재를 그 지금을 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샌가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매번마다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요. 왜 그랬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늘 자신에게 뭔가 좀 불만스럽고 아니야 나는 한 1년만 항상 거꾸로 갔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 지금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나는 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왜 내게 하나님은 제대로 된 은사를 주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정말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높진 않지만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명 찾아냈습니다. 그게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왕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울왕은 비운의 영웅, 너무나 동정심이 가고 너무나 저에게는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울왕이 버림을 받아야 될까? 저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 안에서 다시 그 하나님과의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면서 제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그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사무엘상 31장이죠. 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에서 그가 마지막 전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그가 떠나요. 그는 점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마지막 전투에서 그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과 함께 거기서 죽게 되는데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어요. 근데 전세는 이제 거의 분리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깊은 탄식을 합니다.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느니 내가 여기서 스스로 죽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격수가 활을 쏴가지고 활에 맞거든요. 완전히 절망해버려요. 자기가 두려워하던 순간이 온 거예요. 사울은 끊임없이 그 순간을 두려워해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인생에 어느 순간인가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질투했고, 그리고 자기 왕위가 뺏길까 봐 두려워했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 인생에 빛이 발할 것을 염려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카리스마가 있었고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맞지 못했고 조금씩 조금씩 밀려난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와 같은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깊은 탄식을 합니다. 그는 이미 지는 싸움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예상한 결론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칼로 찔러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하가 왜 부하에게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냐고요. 예? 왜 자기를 찔러달라고 말하냐고요. 그러니까 부하가 어쩔 줄 몰라요. 자기도 지금 죽겠거든요. 그런데 왕이 마지막까지 싸우자, 테러를 열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런 말을 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죽여달래요 왕이. 자기가 무슨 네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부하가 자기를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어요. 그 부정의 정신이 부하들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불쌍한 부하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부하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그 칼 위에 엎어져서 같이 죽어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로미오와 줄리엣.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그 죽음의 기운에 지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그건 뭐냐면요, 그 사울의 탄식 안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깊은 탄식. 네? 여러분 탄식 한번 해보세요. 잘하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담배 연기 뿜듯이. 네. 그 탄식이에요. 거기에서는 축복받은 현재는 없는 거예요. 두렵고 그리고 정말 혐오스러운 미래가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있는 곳.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는 정말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에는 누가 있나요? 다윗이 있죠. 다윗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그 사울이 쫓아다닐 때 정말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는 그 하나님께 언제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시편에 사울이 쓴 시편이 있나 한번 보세요. 사울이 쓴 시편이 있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봤으면 알려주세요. 예? 핸디 주세요. 근데 다윗이 쓴 시편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다윗이 쓴 시편의 대부분이 뭔 줄 아세요? 고백이에요. 고백. 무슨 고백?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과 그 부대가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야,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동굴 구석에 그늘 속에, 여러분 그늘 속에 숨어 있으면 안 보여요. 제가 중학교 때 야간 자습하다 옥상으로 친구하고 놀러 갔는데 선생님이 잡으러 온 거야. 여기에 있는 놈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옥상 그 가에요 그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그늘 속에 싹 들어가 누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모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그 앞에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상한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이 잠이 들었어요. 그 부하들이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에 마음속에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헤아려. 옷자락 한 장만 베어가지고 나와서 있다가 사울이 잠에서 깰 때쯤 통곡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울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어찌하여 나를 해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는 하나님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탄식 대신에 고백을. 네. 탄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탄식은 죽음이 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고백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에베소서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생명과 삶과 부르심의 사명을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기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고백해 올려드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의 검, 그리고 기도의 파수꾼, 완전 무장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살면서 오늘 주님께 나의 것을 맡기면 주님은 언제나 날마다 내 머리에 있는 달처럼, 별처럼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기는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시간 여행을 마치고 주님의 편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될 겁니다.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탄식 대신에 고백을 올려드린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연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서 사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비운의 영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백으로 살아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기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한 번씩 고백하자, 저희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 하나요? 대부분이 스마트폰 켜겠죠? 몇인가 본다고, 카톡 왔나 보고, 또 메일 숫자 들어와 있으면 그거 한번 쭉 보겠죠? 새로운 뉴스 있으면 그거 보다가, 검색어 보다가, 그리고 시간 보내는 일도 많죠? 그러다가 시간 지났네 하고 서두르기도 하고 다시 자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보내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 소중하죠.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너무나 소중하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은 내게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딸과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기를, 오늘 하루 충만하고 멋지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스토리 있는 삶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하루를 고백으로 시작하기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금 작정이 되면 주님 앞에 아멘 해드리세요. 예, 이기는 싸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 내게 이런 충만하고 멋지고 그리고 주님과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오늘 또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결단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승리하는 싸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지는 싸움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